우리나라에서 선군봉화상 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됐습니다. 폐막식이 6월 30일 평안남도의 평성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평성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평안남도가 종합 1등을, 함경남도와 황해남도가 각각 종합 2등, 3등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순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